tempo. Bună genis, nu tempo. Rock. That's how we don't get close. I don't think you call Murray. No one let one die. No jammy man and you jump. Disco pang pang. That's who go there. You jump. No one let one die. Uruji chang ja. No jammy man and you jump. Then sorry, one die. Knock, knock, pow. Pow, pow. The nap from Gino got to win and die. You my sensation. 세계 때려 박치는 리에 번져 영감이 막 흘러. You give me Stendhal syndrome. Stendhal syndrome. Stendhal syndrome. Yeah. Good morning, lady. You work with my killer case. Coffee do credit for over act vanity. Gonna make money for us. 난 희망의 눈동. Yeah. 아침 식사 함께 써도 biz 경매 일정을 논의해도 매일에 들어가 고민해 매일 살미술 작품들에 오늘 설치한 해주쉐 감상의 팝 샴페인. There was then, this is now. We are hang, say your hand. The 나쁜 길로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을 때 여행도 보류식 완벽한 그 figure. You my sensation. 세게 때려박친 회리에 번져 영감이 막 흘러. You give me Stendhal syndrome. 세게 때려박친 회리에 번져 영감이 막 흘러. You give me Stendhal syndrome. 세게 때려박친 회리에 번져 영감이 막 흘러. You give me Stendhal syndrome.